별을 울리고 이젠 나도 울고 내게 많은 시간이 흘러 널 잊은 듯 했는데 너와 자주 들었던 노래가 그때 추억을 깨우네